It's your boy Mario. Hey baby, my girl, baby love. No, no, baby. 말해줘 이제는 너 baby. 다른 아무도 안 된다고. 우린 아마도 너무 달라 어려웠던 거야. 나를 꼭 안아줘 baby. 지금 그대로면 되니까. 다른 그 무엇보다도 네가 좋은 건 이런 게 사랑 같은 거라면. Oh, let's go baby. Tell me where to go. Mario show, baby, what I have to show. 내게 지금 다가와줘. 이 행복한 꿈을 깨지 않게 해줘. 네 눈빛 마저 내겐 그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내 기분 두 배로 이대로 시간이 멈춰지기를. 내 반전 영원히 가지할 수 있기를. 갑자기 문득 네 생각 날 때면 피어나는 마음속에 향기를 마셔. 취하지 않을 만큼만 마셔. 난 지금 너에게 달려. Must be stupid, my cupid baby. Gotta go, tell me where to go. 너도 알다시피 나는 네가 그리고 네 사랑을 이제 살짝만 열어줘. 그럴 수 있니? 한두 번도 아니. 내 눈물 모두 모르는 채 하고. 넌 뭐가 그리 어려운 게 많니? 제발 너도 솔직해 봐. 말해줘 이제는 너 baby. 다른 아무도 안 된다고. 우린 아마도 너무 달라 어려웠던가 봐. 나를 꼭 안아줘 baby. 지금 그대로면 되니까. 다른 그 무엇보다도 네가 좋은 건 이런 게 사랑 같은 거라면. Oh, oh, oh. Oh, no. Baby, baby. Oh, oh, oh. Yo, 따뜻한 오후 sunshine. 나를 반겨 꿈같은 sunshine. 너무 오랜 시간 생각해왔던 영화같이 우리 둘이 하나가 되는 꿈. 너도 이제 내게 솔직히 말해봐. 내게 관심이 담은 지식 털어놔. 난 언제까지 변하지 않아. Forever love, forever baby love. 혹시 내가 널 오해했던 거니? 가끔씩 나를 보던 너의 눈빛. 하지만 이젠 아무 상관없어. 내가 너를 원하니까. Oh baby, 말해줘 이제는 너 baby. 다른 아무도 안 된다고. 우린 아마도 너무 달라 어려웠던가 봐. 나를 꼭 안아줘 baby. 지금 그대로면 되니까. 다른 그 무엇보다도 네가 좋은 건 어차피 내게 올 거면 어색하긴 해도 이제는 사랑한다고 소리를 질러 말을 해줘. 사랑해 사랑해 oh baby. 이제는 와줄래 oh baby. 너의 단어를